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서승환, 김민철, 김승찬의 서브레이. 자, 이제 2부 직장인 잔혹 동화인데요.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아, 어떤 피드백이었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음흠. 너무 급작스럽게 넘어간다. 라는 게 있어서. 오프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네. 약간 좀 생뚱맞게 들어오긴 하죠. 네, 그리고 뭐, 보면은 그 뭐지, 내용이 1화 같은 경우에 1분이에요. 제가 그, 그거를 편집해서 그 유튜브 클립으로 올려봤거든요. 네. 1분 한 15초쯤 음흠. 됐을까? 음흠. 그래서, 그렇게 짧은 건데도 사람들이 근데 1화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짧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러고, 제가 이제 원래 그 성우학원에 또 네?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서성우.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차분차분하게 어떤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우리가 지금 텍스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도 못한 것도 플러스 음흠. 그리고 있는 대로 후루룩 후루룩 읽다 보면 음흠.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먹미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음흠. 그리고 오프닝을 아, 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BGM이 깔린 오프닝. 아, 부끄럽습니다. 그 BGM을 네. 혹시 김승찬 씨가 넣어줄 수 있나요? 어? 아,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 그 만들어. 아니요, 아니,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린 입으로 할 거예요. 그 아이고 전래동화스러운 스토리예요 오늘은. 그래서 혹시 그 태평소라는 악기를 알고 있나요? 태평소. 태평소야? 네. 그 예, 네, 그 국악에서 네, 이렇게 막 예, 네, 네. 중지장자 중지장자 하다가 갑자기 땡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그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김승찬 씨. 이야. 자, 셋. 아, 제가 내라고요? 네. 아, 또 갑작스럽게 승찬이 시킬 네.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연습을 한번 해 보죠. 이렇게 그냥 예, 네, 한번 내 보시겠어요? 셋, 둘. 내 보세요. 잠시만요. 그거 할 수 있나요? 그 목소리 뭐. 변조 좀 해볼게요. 네네네. 아이고, 어, 신세대.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오! 나 괜찮은데? 부끄러워. 부끄럽지만 넘나. 부끄러워. 난 나팔이 갑자기 떠올랐어. 제가 못 불러서.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았어요. 이야. 그,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 우리 그 오프닝 멘트 생각한 거 있잖아요. 뭐였죠? 우리의 장동화를 아, 찾아서. 찾아서. 네. 어. 해서 그거는 김민철 씨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옆에서 그럼 사물놀이를 할게요. 사물놀이 한다고요?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예, 그렇죠. 한번 그러면 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징지장장 징지장장 징지장장 징지장장 징지장장 징지장장 웃지 마.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만의 오프닝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여러분. 네. 네, 이게 전혀 연습이 없던 상황이라서요. 네, 실시간으로 웃겨 죽겠어요. 아, 네. 우리 민철이가 할 때는 태평소 소리는 그대로 하지만 내가 그 사물놀이 소리는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하죠, 다시. 아, 진지하게, 네. 네. 징지장자 징지장장 징지장장 징지장장 징지장장 우리의 소리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소리가 아니지? 당신은 성우는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된대요. 아, 텍스트 했을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고 또 배웠어요. 이게 틀리지 않는 게 1단계. 네. 그리고 발음을 좀 또박또박해서 전달력을 높이는 게 2단계. 요 두 개만 되면 성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징지장장 징지자자장 징지장자 징지자자장 징지자자장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오늘의 이야기는 춘향전 궁떡 옛날 옛적 어느 회사의 성춘향 사원이 살고 있었어요. 성춘향 사원은 사내연애로 이몽룡 대리와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사팀은 같은 팀이던 이몽룡 대리를 타 부서로 배정했고 이제 부서엔 성춘향 사원과 변학규 부장만이 업무를 보게 되었답니다. 변학규 부장은 처음엔 너무나도 친절해 보였지만 어머 친절해 점점 변해갔답니다. 응? 변학규 부장은 점점 일을 성춘향 사원에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모든 업무를 넘기고 커피를 2시간이나 먹고 돌아온 변학규 부장에게 성춘향 사원이 따져 물었어요. 저 부장님, 제가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업무가 너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요. 기분 탓일까요? 쯔쯔, 요즘 것들이랑 성사원 초심을 잃었구만. 네? 나 때는 말이야. 응? 밤새서 일하다가 응? 혼나서 울고 이런 일이 하루 걸로 하루 있었어. 응. 그래도 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꾹 참고 일했는데 말이야. 요즘 것들은 좀만 뭐 하면 힘드네 하면서 도망이나 친단 말이지. 그렇군요. 가로치고. 아씨, 맨날 커피나 처 마시니 그렇게 안 힘들지. 가로닫고. 아니, 성춘향 사원,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요즘 말이야 8시 정각에 오는 것 같던데. 부서 사원이면 한 30분쯤 일찍 와서 업무 준비도 하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둘러도 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응? 주체적. 네. 아씨, 가로치고. 너나 이 자리 이 새끼야. 또 오늘 8시 반에 왔으면서. 야, 신입은 자고로 부지런해야 해. 부지런, 알아? 응. 주인의식. 내가 여기 주인이다. 네.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일을 해야지. 아이씨, 알겠습니다. 그놈의 주인의식. 휘물. 지겹다. 네 할 일이나 넘기지 말고 나한테 잘해주든가. 아니면 나도 사장만큼 돈 주든가. 응? 알았어요? 아이, 똑바로 해요. 네. 똑바로. 똑바로가 뜻이 뭔지 알아? 똑바로. 똑바로 응? 하겠습니다. 아우, 내가 때려치고 말지 진짜. 자, 이제 알아들었으면 어서 성사원은 업무를 받을라. 응? 사원이면 사원답게 실무를 하는 거야. 실무를. 어서 저기 저 엑셀 가서 만들어 오는 거 받들어 잡거래. 네, 엑셀. 춘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업무를 받는 척을 했어요. 다만 변부장이 떠넘긴 일은 대충해서 넘겼고 직접 다시 묻지 않는다면 하지 않고 버텼답니다. 그러던 와중 이런 상황을 한 춘향 사원의 남친 몽룡 대리는 인사팀에 변부장을 업무 태만으로 찔렀고 애꿎은 성춘향 사원이 다른 부서로 전배되는 걸로 마무리되었답니다. 내가 무슨 죄라고. 오늘의 이야기 끝. 더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도 스토리가 꽤나 길었어요. 네. 더 부끄러워요.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글거림이 있었지만. 네. 가로 열고를 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조금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또 이제 스토리를 적었던 만드는 내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속 얘기 같은 거는 처리를 좀 더 잘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남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제가 줄이자니까요. 네. 그럼 뭐 김승찬 씨가 느끼기엔 어땠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오글거림 함께 그래서 다음에 조금만 간략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뭐 예를 들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오글거렸어요? 어 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러니까 뭐.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네. 저 약간 좀 처음에 빵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우리 네 서수강 그 맨 처음에 뭔가 좀 진지하게 막 막 옛날 옛적 어느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또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의 네? 성우는 네?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성우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옛날 옛적 어느 회사에 성춘향 사원이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우로서의 메리트가 못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한 10년 전 정도부터 네? 성우를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사람을 찾는데요. 그게 좀 오락가락 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성우실에 계시거든요. 오기든 십기든. 그렇죠. 목소리는... 정말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뉴 페이스, 뉴 보이스를 찾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안 먹히고 자연스러운 사람. 심지어 이제 라디오국 PD들도 네? 그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성우같이 하지 말아달라고. 자연스럽게. 성우끼 좀 빼고 해주세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선호한다고 해서 사실 그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이게 발음을 근데 사람이 똑바르게 하려고 하고 약간 네. 느리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성우톤이 돼요, 자기가. 좀 약간 어색해지죠. 그걸 어색한 걸 가리려고 성우톤을 쓰는 거예요, 약간. 일부러 이렇게 옛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네. 그렇게 안 하고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미는 좀 자연스럽게 가야지 시작은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약간 이게 오락가락했어요, 지금 보면. 다음에 우리 연습 좀 하고 갈까요? 잔혹동화? 아니요, 근데 난 잔혹동화는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미숙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함께 발전하는 잔혹동화? 발전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이 어리숙함, 어리숙함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무한도전 초기 같은 거죠. 야. 그 무한도전 초기가 재밌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설픔으로 이렇게 이걸 어쩌지? 이런 거 뭐 하는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이게 좋습니다. 아유 네. 여튼 뭐 김승찬 씨의 어떤 한 줄 평 뭐 그리고 혹시 전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예를 들면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의 이 잔혹동화에 사실 그 네. 처음에 목표는 네. 업무 떠넘기기와 그거를 떠넘기면서 하는 어느 회사나 쓰는 입 빠른 소리. 입 빠른 소리. 주인의식. 주체의식. 네. 책임의식. 네가 주인처럼 행동해. 내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원인 네가 데이터를 만들 때 너가 주인인 양 만들어야만 한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뭐 당연하다는 듯이 다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윗사람 입장에선 아랫사람이 열심히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따져들어 보면 아니 내가 여기 주인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공을 다 돌려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주인의식 하는지 대우를 주인처럼 해주던가. 혹시 김승찬 씨는 이런 뭐 주인의식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네 공감 가는 얘기였고요. 네. 약간 회사보다는 좀 군대 용어이긴 하지만 네. 두 가지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그래요? 하나는 네. 점 처리. 네네. 먼저는 핑퐁. 핑퐁. 그렇죠. 그것도 회사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 핑퐁은 뭐가 됐든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줬으면 네가 알아서 잘 받아서 넘겨줘야지 내가 이렇게 핑퐁.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이거를 그딴 구로 했냐. 이게 뭐 말이 좋아서 그게 마치 그게 무슨 소셜라이즈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지가 제대로 안 가르쳐 줘 놓고 내가 일을 못 하니까 왜 너는 일을 못 해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찬 씨? 네. 아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4년을 보냈기 때문에. 아유. 왜 4년이요? 어디? 아 그 군대 2년, 직장 2년. 핑퐁. 그리고 또 그 짬처리. 네. 나는 경우는 이제 직장 용어로 좀 바꿔드리면. 네. 네 집 급여는 요 정도는 해줘야지. 대리라면 요 정도는 해야지. 듣기만 해도 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너 사원 3년 차 아니냐? 소름 돋는다.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네. 네. 그 비슷한 거죠? 맞죠? 김승찬 씨. 네, 그쵸. 그 문화가 좀 사실 그 제가 거기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네. 되게 내재화 시켜서 그걸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네. 다른 나라로 오니까 그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이제 군대가 좋은 점이 사람들을 그렇게 또 바꿔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네? 그 나쁜 부조리를 획일화시켜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사회 생활을 할 때 네? 인간관계나 혹은 어떤 조직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군대에서 나쁜 걸 배워서 나왔는데 자기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것만. 근데 그걸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군대에 있을 땐 윗사람이 됐을 때 아랫사람이 이렇게 케어를 해봤다. 케어. 이게 그대로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부조리한 방법으로 군대에서는 돌아가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단은 내가 이걸 벗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을 낼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좋고 굉장히 인성적으로 훌륭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성적으로 조지더라도 일단은 나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거를 그리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직 문화에선 그렇다. 상하 관계란 원래 이런 거다. 아, 위에서 까라면 진짜. 까야지. 아, 적폐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혹시 뭐 김승찬 씨는 그러면 캐나다 가서 또 뭐 생각했던 이런 어떤 주인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주인의식에 대해서 그러면 캐나다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보통 뭐 프로젝트에서 말단도 있고 글쎄 일단 뭐 제가 아직 직장에 들어가진 않아서 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체험은 못했지만 네. 이렇게 여러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듣는 거는 그냥 직장인이라는 거는 결국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네. 받는 만큼만 딱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 여기에서의 인식은 뭐냐면 거기 가서 뭔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 한국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네. 나는 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온다.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조정될 수도 있고 내 사정에 따라서는 뭐 좀 늦게 출근할 수 있고 좀 빨리 퇴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돈을 받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그 용역을 제공을 한다면 그거는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역시 뭐 신기한 관계네요. 그러면은 뭐 직장 상사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엔지니어나 혹은 뭐 이제 그냥 뭐 사원해서 이제 워커가 있을 텐데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잘 모르겠죠. 근데 또 그럴 것 같아요. 외국인 마인이라 제가 상상하는 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 내가 판단했으니 너는 해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외국에서는 내가 판단을 이렇게 했는데 너가 보기엔 어때? 물어보지 않을까. 너가 너가 안 된다 하면 아 그래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어느 게 되니? 라고 물어볼 것 같은 만약에 저희 방송이 정말 오래오래 해서 우리 승천군이 입사할 때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한 그렇죠 번. 가서 직접 느껴본 걸로 그렇죠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학교 뭐 국제학생처에서 일한 거랑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6개월 길진 않지만 6개월 동안 교수님 밑에서 한번 일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은 자유가 보장이 된다. 내가 선택하는 만큼 일하고 내가 기획한 만큼 일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은 다 나한테 다 돌아온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교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뭐 자유라고 해놓고 네네. 책임은 네가 져라. 약간 부조리 같은데 그것도. 아, 그것도 여기서 뭐 학생터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네. 뭐 구체적인 태스크를 막 던져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아서 일을 해야 돼. 오. 네. 신기하다. 뭐 일단은 네. 큰 틀만 주어지는 거죠. 뭐 사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저나 네. 김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을 가끔 마주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기분이 나빠요, 일단 이건.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의 말이 되게 옳지 않은데 아... 자기는 엄청 옳은 말 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내가 논리력 갑이다. 응. 내 말은 정말 뼈가 있고 살이 있다라는 응. 그런 너한테 말인데.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약간 어, 너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는 안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알 거야. 네. 그게 왜 직급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여야지 오히려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인은 지가 더 가깝지 내가 가까운 건 아니거든. 저는 어. 주인보다 노예 더 가까운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체의식을 갖기 힘든데 왜 주인의식을.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없으니까 가지라고 하는 걸 텐데 네. 가진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분을 받아서 점점 쌓이면 나도 주인의식이 생기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월급쟁이인데. 내가 들은 생각은 그냥 말이 주인의식이지 노예 근성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근성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왜 그걸 생각하냐면 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커뮤니티 유머 게시판에 네? 덴마크로 간 사람들을 하면서 이제 북유럽에 간 사람들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을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덴마크의 단점이 우리나라 꼰대들이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어 그래요? 예를 들면 덴마크 사람들은 네. 일처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 아... 일처리가 너무 느리다. 아... 그리고 내가 요청한 일에 대해서 대답을 빠릿빠릿하게 안 해준다.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벌써 답답해.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모르면 말을 못하는 거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기간이 걸리면 그만큼 걸리는 건데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노예 근성으로 무조건 해달라면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밤새면서 해주고 그게 나는 그래서 일종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서 네. 내가 편한 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의 명분을 세우는데 가장 세우기 쉬운 게 그거예요. 책임감. 책임감.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니 뭐 혹은 뭐 어떤 너 스스로가 생각하는 뭐 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네. 나는 그 선량함에 대한 정의조차도 일종의 그런 최면술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굳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해놔서 그렇지 네? 미묘한 것들도 많거든요. 이게 선량한 행동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면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을 누가 세워놓은 걸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야... 되게 옛날에 어떤 그 지배자들이 사람을 쉽게 케어하기 위해서 썼던 선량함, 도덕, 그 다음에 종교 뭐 이런 거였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률조차도 저는 뭐 물론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지만 네. 그게 꼭 옳은가? 라는 의심을 항상 해요. 선함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 이걸 마치 인간의 내재된 어떤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책임의식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그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상황에 써먹는다는 건 사실상 내가 편하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내 일을 네가 해라. 그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내 목적을 이룬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일들이니까. 근데 그 목적이 항상 순수하진 않죠. 보통은 더러워요. 네. 네. 막말라면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잘 다루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었던 하여튼 뭐 해서 저는 뭐 이런 책임의식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신입사원 연수에서 말해주는 뭐 어떤 주인의식 어떤 업무 자발성 혹은 뭐 내 스스로의 개발 뭐 이런 거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라서 나쁜 소리예요 그거. 김승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네. 주인의식이라는 게 네. 서로 평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되게 좋은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되게 상황과 관계, 권위적이고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강압적으로 된다는 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책임의식을 가져라라는 거는 그 안에 든 속뜻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네가 제대로 해서 나 좀 편하게 해줘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직급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책임이 더 높다는 건데 왜 그 책임감을 또 이제 사원들한테도 이제 아랫사람들이 강요하는 건지 자기도 몰라서 나한테 넘기는 일화를 간단한 일화 들려드리면 네.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네. 가끔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저는 어떤 상황실 주요 상황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부 상황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24시간 누군가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밤에도 누군가 그 상황실에서 뭐 전화를 받거나 뭔가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대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군은 항상 가장 낮은 애들 이등병이 앉아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미군들은 제일 높은 사람 한 대령급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게 되게 여실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오, 또 그런 게 있군요. 그게 실제로 본 거예요, 그거를? 네네, 제가 그렇게 근무를 했으니까요. 신기하다. 나는 그게 인터넷 속에서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냐, 그냥 설화라고 생각했는데 도시 설화 같은 거, 도시 전설 같은 거. 도시 전설. 그게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등병이 뭐 물어봐가지고 왜 당신 그 대령이 why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네 여기 왜 있음? 니네들은 왜 이등병이 서냐? 왜냐하면 긴급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멋있다 진짜. 뭐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 그게 뭐 카투사 전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승찬 군도 그 옆에 대령님 옆에 앉아 있던 거예요? 대령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더 높은 분? 더 높으신 분들도 그 앞에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네.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갔어? 거기서 이등병이 들어있던 거야? 우리 짬찌가? 보통 그래서 일 생기면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이런 식이지. 그렇죠. 회사에서도 비슷해요. 근처에 다 숙소가 있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윗분들을 좀 쉴 수 있게 놔주자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긴 있을 텐데 글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만약 위급한 상황이면 1분 1초 가까운 상황일 텐데. 근데 그것도 있긴 있었어요. 저 회사 다닐 때도 네? 거기는 이제 3교대로 돌아가는 회사라서 네. 아래 사람들이 3교대를 돌아요. 왜냐하면 네. 오피스 인원은 원래 안 돌아도 되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3교대인 거지. 근데 긴급 상황이 생기면 대응하랍시고 당번을 정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 순으로 해가지고 과장 이하가 하게 되죠. 야, 긴급상황 때 뭐 대비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근데 그래서 진짜로 긴급상황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그냥 네네네. 뭔가 그 물건을 파는데 문제가 생길 만큼 큰 이슈가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라인 현장에서 전화가 네. 온 거예요 오피스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하냐 지금 멈춰야 말렸다. 됩니다. 근데 네. 납기는 내일까지라서 해야 되는데. 바로 내일까지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받자마자 이제 사원이 전화를 다 돌렸는데 네.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네네. 봤는데 그 다 깨긴 깨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부장님부터 해서 부장님이 딱 받자마자 얘기 듣더니 자 그럼 됐으니까 나 나갔고 내가 갈 테니까 상무님한테 전화 드려. 그래서 정무 드리고 전화 드리고 해가지고 위에 분들이 근데 다 나오진 않았어요. 부장님만 나오고. 그게 몇 시였나요 혹시 근데? 한 새벽 4시? 그래도 일어나긴 일어나시는데 뭐 결과적으로 부장님만 오시다는 거? 네 부장님만 오시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오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쪽까지는 책임을 안 지나 봐요. 그냥 내가 들었다. 그냥 알아서 해라. 야 부장님 걔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안 되면 걔 탓이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멀리 돌아가는 얘기긴 한데 뭔가 우리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대통령님이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 뭐 거기는 좀 더 뭐라 해야 되니? 날렸을까요? 아니 그런 약간 그냥 들었다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었을려나요? 그냥 태만인데 이게 무식에 그 기반한 태만이었죠. 나는 그 정도까지도 아닐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뭐 이런 거지. 네.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뉴스는 다 전원 구조로 떴으니까 그죠? 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다시 누워 있고. 야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튼 뭐 요 정도로 해서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꼭지였던 요것도 네.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박수 주십시오. 근데 우리 오늘 방송 2시간짜리인가요? 내가 힘든데 우리 거의 이게 네.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내 친소를 좀 짧게 가려고 네. 오늘은 친구 섭외 없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전화로 동의를 받아놨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닉네임? 네 닉네임이 동탁이에요. 동탁. 동탁. 네. 그래서 AKA 이제 as known as 탁형. 탁형. 왜냐하면 그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인데 동기인데 삼수를 했어요. 우리보다 두 살이 많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좀 놓더라도 형이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그 땡땡이 형 뭐 이렇게 부르다가 으흠. 닉네임이 동탁이 된 이후로는 이제 탁형이라고 부르죠. 네, 입에 네. 착착 연결해가지고 네, 그냥 막 탁형 어디 있어? 그러면 아 거기 있어. 막 탁형 요즘도 공부해? 그러면 어, 공부해. 막. 네, 그렇습니다. 방금 네. 전화할 때도 탁형이라 불렀어요. 네, 어? 탁형, AK. 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왜 동탁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를 네, 설명을 해보면 얘기하겠죠. 저희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 오케스트라 합숙 연습을 갔는데 음흠. 우리가 1학년 때라 그때는 어떤 연습을 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그냥 소소하게 음악회라고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5박 6일 동안 자유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예를 들면 네. 그 3점당 한 잔에서 술 놓고서 고수돕을 친 적도 아유, 있었고요. 술수돕 네. 이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우리끼리 네. 무슨 그 이제 아 우리 누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삼국지물에 대비를 한다면 내가 뭐가 되고 너는 누구와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 뭐 너는 이런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관심이니까 막 조조야. 너는 뭐 너는 힘만 세고 무식하니까 장비야. 뭐 이런 거. 네. 우리 승찬이는 약간 그 이제 순욱 계열의 이런 지사 모사 이런 네. 느낌이었고 순둥순둥하니까요 또 그렇죠 또 뭐 저는 그때 무슨 얘기 들었다 그냥 서씨라서 서서 얘기도 들었고 아유 네. 서서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유. 서서가 좋은 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중간에 촉에 있다가 그 네. 조조군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뭐가 됐든 녹봉을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뭐가 됐든 중간만 하면 최고인 게 우리나라의 진실이 있잖아요. 네. 네. 서서가 짱짱맨이에요. 아이고, 엄마님이랑 평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그럼요. 방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화살 맞아 죽고 맞아요. 급사했어요. 원래 그 류경 선생인가 그 선생 제자 3인이잖아요. 휘경 선생. 그 3명이서 같은 동기생이잖아요. 그쵸. 방통이랑. 서서랑. 제갈량이랑. 그거니까 그래서 서서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성공한 인생이다. 마치 천수를 누렸다. 예, 제갈량은 그냥 그 과로사고 네. 직장 중소기업 갔다가 거기서 부장 달고 상무 달았는데 그쵸. 과로사했고 수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통은 저기 뭐 저기 뭐 대기업 갈까 하다가 여기 저 제갈량이 나 여기 부장인데 너 와가지고 같이 부장하자 했는데 하다가 네. 모가지 날라간 거고. 그 서서가 이제 대기업 이직해서 그냥 적당히 녹봉 먹고 살다가 죽은 거지 뭐 명예퇴직한 거지 뭐 그렇죠. 봉이후생 열심히 입꿀 빨면서 살았을 거야. 아유, 그럼요. 스카웃 당한 거예요. 그럼요. 최고지. 헤드헌팅. 헤드헌팅 당한 거예요. 헤드헌팅.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삼수한 그 형을 네. 딱 봤는데 그 형이 약간 이제 덩치가 있었어요. 덩치가 좀 크시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큰 장수도 얘기가 나왔죠. 네. 거기 이제 장수라는 장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허저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쵸. 동탁이라는 말이 딱 나왔는데 네. 거기 그 국문과 다니는 친구가 네, 뭐 종인이 말고요. 네. 하여튼 국문과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삼국지에서 읽었는데 동탁. 예. 그에 대한 묘사가 그 동탁이 딱 죽었을 때 그 사람 시장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그 동탁의 시체를 막 때린 다음에 시장에다가 던져 놓고서 배에다가 초심을 꽂아 가지고 네. 촛불을 붙여 놨는데 그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3일 내내 타올랐다. 나는 구절이 있다고. 네. 그 동탁의 배에 초심을 꽂아 촛불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비에도 불구하고 3일 내내 불타올랐더라고 하더라. 네, 그만큼 배에 기름이 많았던 걸로.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빵 터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누워있었거든, 시체처럼.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저 형의 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타고 있는 촛불이 생각나버린 거야. 그 순간에 미안하지만 네.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막. 다들 미쳐가지고 사실 좀 나쁜 사람들인데 사실 또 그 형이 음주가물을 또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고 근데 그 또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포와의 그런 초선을 놓고 네. 갈등이 있었는데 삼각관계 있었지. 결론적으로는 여포가 초선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형도 그렇게 여복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게 진짜 몇 년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그 형이 해준 말 중에 네. 정말 내가 너무 미안,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형이 이제 지금 한 25, 7 요 정도 먹었을 때 네. 우리 엄마가 대학 가면 다 생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엄마 나한테 왜 그랬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전까지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농담처럼 들었는데 그게 딱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미안한 감정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어떡해. 아 형, 아 그러고서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도 이 형이 그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형 변리사 붙으면 다 될 거예요라고 했지만 이 형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도 사실상 똑같은 말이잖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어, 그래가지고 아, 네, 미안해요, 형. 말했단 말이에요. I'm so sorry. 어, 아, 그래요. 내가 너무 그냥 마구 말했어요.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느낌이 드니까 네. 어, 그,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농담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그래, 너무 미안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사실 약간 또 그 얘기하니까 떠올랐는데 네. 우리 그 탁 형이 안타깝게도 올해 31 모태 솔로십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언젠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었어요. 그 아빠는 그 아버지한테 태경이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왜 아빠 나 왜 연애를 못할까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태경한테 넌 나를 닮아서 연애 못할 거라고 대신에 이제 네 엄마 첫 딱 한 번 만나 사귄 사람이 네 엄마라고 딱 그렇게 탁형한테 말하고 탁형이 딱 그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뭔가 짠하기도 하고 너무 좀 이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네. 전설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 이야기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진짜 그 주인공이 됐다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견우와 직녀를 들으면서 와 막 그런 애절한 사람 하루에 1년에 한 번 어, 그런 건데 내가 진짜 견우가 되면 와 나 지금 와,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렇지 유배를 이딴 식으로 보내는 게 어딨어. 롱디 롱디 어, 하다못해 교도소에 갇혀도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면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는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니. 외국과 외국으로 이제 롱디라더라도 한 일주일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방학 때 한 번씩은 내려라도 오지. 그치. 한국에 돌아라도 오는데 내가 겨누면 빡치지. 7월 7서 응. 하루. 그것도 뭐 이상한 다리에서. 다리에서. 새들 막 이렇게 푹푹푹푹 이렇게 어, 나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렇지.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막 어, 어, 왔어요 부인. 그래서 사랑합니다. 어, 부인 나 떨어질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 어디 가지도 못해요. 어. 그런 것처럼 마치 그 형이 올린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아름답죠. 네. 내가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당신과 만나 이렇게 아. 연을 맺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네. 나는 그동안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네. 오, 아름답죠. 아. 그치만 내가 31살까지 모태솔로라면 난 진짜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프다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의 4단계처럼 이 슬픔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처음엔 분노하겠죠. 분노, 네. 그 다음에는 납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거나, 그 넘어는 뭔가 있을 거예요. 우울이나 이제 어셉션, 뭐 수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근데 좋은 감정은 아닐 것이다. 아. 너무나 슬플 것이다. 슬플 것이다. 아, 안타깝네요. 이 코너가 약간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기보다 내 친구를 좀 디스하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애정이 담긴. 어, 아, 나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거든요. 어, 근데 안 되니까 너무 사람이 미안할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 능력 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너무 네. 우울해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네. 그러면은 내가 미안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너의 실패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속상해서 너한테 미안한 감정까지 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형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는 형이 좋은데 아, 왜 이 형은 좋다는 여자가 아직 왜 안 나타주는 걸까? 그렇다고 그 형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또 아니에요. 어, 아니 그 또 뭔가 열심히 하는데 to do something, try something, but 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런 거 있죠. 이미 이제 그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그 이미 이제 손절 타이밍이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딱 이제 끊어야 되고 이제 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붙들고 있는 자기 미련. LG 팬이라고 자꾸 카톡하고 아... 같이 야구 보러 가자 그러고 그분은 아니요 네 다음에요 네 네 막 이렇게 네. 이미 손절 타이밍이 지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딱 그런 걸 또 카카오톡 같은 거 캡처해가지고 올려도 하나의 인터넷 짤방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요즘 그 야카오톡이라고 하죠. 그 야카오톡 이제 DC 인사이드 야구 갤러리에서 네. 유래가 돼가지고 야카오톡 이성한테 보냈는데 이제 거절의 완곡한 거절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막 아...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그 형 하는 걸. 네. 아, 왜 이렇게 너무 슬퍼졌지? 나 진짜 그 형 합격하면 내가 소개팅 꼭 시켜준다 진짜. 소개팅을 시켜줄 수는 있죠 우리가. 네.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많이 여린 형입니다. 네. 갑자기 슬픈 방송이 됐네 우리. 네. 아이고 승찬 씨 혹시 캐나다에 괜찮은 여자 없어요? 31, 32살 정도 된. 캐나다 타지? 네. 말까지 막 더듬네. 네. 탁 형이 이제 출연하시면 네.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야, 그때까지는 꼭 이제 트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 청취자 없는 방송인데 너무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 청취자 중에 마음에 드는 분을 고르겠습니다. 방송에서 봤는데 청취자가 0이야. 청취자가 없어. 야 뭐가 더 슬프대요? 놀리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발. 그러면 안 되잖아. 언제다. 그거 좀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나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평범하게 소개를 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 형에게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애 코치군요. 연애 코치가 아니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해보았으니까 근데 또 이제 상대방의 나이를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요 정도 연애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섬세하게 이 사람과의 그런 매칭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잘 소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탁형이 일단은 시험을 합격을 하면 네.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네. 이 형한테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즘 든 생각인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은근히 확실히 모태솔로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네. 연애 그 저도 초반에는 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연애인 만큼 이 사람도 내가 처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연애를 내가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해본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연애를 좀 해봐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잘 케어 잘 챙길 수 있고 서로 도 그냥 딱 핑 아, 그래, 핑퐁 나쁜 말인데 이거 되게 나쁜 말인데 네. 주인의식 가지고 책임을 가질 수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네. 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적폐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연애 한 사람하고만 사귀면은 모태라면 누가 사귀나? 잘 모르면 가르쳐 주면서 서로 사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그럼요. 기성품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레디메이드 인생 안 됩니다. 뭐,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제 모르겠어. 너무 오래 했어, 너 그. 우리 이제 좀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네, 탁 형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형 착해요. 관심 있는 여자분 연락주세요. 나이는 35부터 아래로는 상관없대요. 근데 저희도 양심 있으니까 28까지만 받을게요. 아 리미트는 둡시다. 네. 아, 눈물 나. 난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탁형. 네, 저희 몇 안 되는 청취자 한 분이라서 이분. 아까 그 피드백도 이 형이 준 거예요. 이 형을 듣고 있는 탁형 사랑해. 탁형 우리 이게 형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우리 형 결혼할 때 내가 냉장고 해주기로 하고 그 중규라는 친구가 소파 50만원짜리 해주고 뭐 하여튼 다들 몇백만원짜리 하기로 했으니까 형 결혼만 하면 돼. 나도 뭐 해줄게. 집신도 짝. 아 이 말도 너무 적당해. 왜 우리 형이 집신이야 임마. 너무 고급 구두야. 페라가모인데 페라가모가 거의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요. 아 힘들어. 여튼 탁형 좋은 우리의 친구 형이에요. 다음에 한번 불러서 네.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죠. 네. 재밌는 이야기. 네. 이 형은 정말 에피소드가 많죠. 뭐 그럼요. 인생사가 뭐. 정말 굴곡이 너무 져요. 이 형. 분명 시험 준비하러 들어갔는데 막 저희 뭐 카오스 롤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막 맨날. 네. 어? 뭐죠? 김승찬 씨? 택배인가요? 네. 김승찬 씨? 어떻게 된 거죠? 네. 네, 죄송해요. 기숙사에서 뭐 갑자기 방송이 울리네. 괜찮아요. 네. 뭐. 네. 빙. 빙. 그래서 뭐 해서 좋은 형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언젠가 그 형님이 이제 저희와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31살의 모태솔로 마법은 쓰지 못한다는 걸 우리의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형 만일 되면 우리가 플래카드 걸어줄게요 라고 했는데 만일은... 그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못해요. 미안해서 못해요 그거. 플래카드 못 걸어요. 네, 네. 그런 의미의 못해인가요? 못해솔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네. 그게 장난으로 해서 아 이 형 이제 또 생겼다 우리가 해준다고 사실 플래카드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로 그 플래카드 이후에도 계속 안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생겨서 김현진이 울타실까봐 우리가 너무 놀리기만 했나 보다 형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럴까봐 그래서 안 했어요. 지금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아유 네. 재밌다. 네. 아유 이제 방송 끝나는 손인 것 같아요. 네. 좀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서드렉 주제는 뭘로 할까요, 우리? 아까 뒷부분 얘기인가요? 네네. 뭔 방송인데 이렇게 시끌시끌? 뭔가 이렇게 독촉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독촉에 관련돼서 해볼까요? 뭐 독촉? 독촉? 이거 빨리 좀 하라고 쪼고 막 야근시키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직장인 잔혹동화? 네네. 네, 그거고 서드렉은 주제를 한번 아까 맛집 하자. 네, 맛집하고 아 그렇네요. 맛집하고 그러면은 그 독촉 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 친구 소개는 제가 또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해서 오늘의 서드레 김승찬 씨 계신가요? 네네. 네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 돼요 우리. 자 해서 안녕 하면서 네네. 끝내도록 하죠. 네. 네 그럼 둘 셋 안녕. 얼마나 한 거야? 아유. 어휴.